탁월한 손군 혁명 용도로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기록하신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를 제중동포들이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최수봉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부의장, 김택룡 중국 단동시 조선족 경제문화교류협회 회장을 비롯한 제중동포들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뛰어난 정치 실력과 비범한 용도력을 지니시고 조국 본영의 일대 좋은 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해 손군 장종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셨다고 하면서 그 이에 손군 장종은 역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애국애족 애민의 길이었다고 격찬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위에 정력적인 용도가 있어 우리 조국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책동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정치군사강국,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성스러운 선군혁명실록을 순화하오신 김정일 대본수님의 고룩하신 존엄과 자유로운 영상은 결의의 심장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